문득 눈이 떠 다급히 날 부르면 이미 사라진 너 현실 감각이 흐려져 다시 눈 감고 애타게 널 헤매면 순간 다가온 너 꿈은 아닌 게 분명해 baby 하루란 걸림 so crazy for you 통제를 넘어 so crazy for you crazy for you crazy for you 자꾸 뒤섞이는 시간 어디가 현실인지 crazy for you crazy for you oh yeah 긴 이 밤이 너를 지워버리는지 점점 흐려진 기억은 상상처럼 이젠 어디든 네가 보여 아주 깊이 살아 숨쉬어 널 느끼다 질식해 Crazy for you, crazy, crazy for you, crazy.